反串， 走。 真是， 哎，똑바로해。 너 이제도둑질도하고다니냐 어야도둑질이라니떨어져있던거다주는거지 떨어져있는걸주서너이럴라고자퇴하고가출했어 돈을벌려면어쩔수가없어 떨어져서 응가 핑계를 뱉어도 와 언제나 보란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 마찬가 웃어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꿈시켜 스타트해 믿고 유무 깨닫고 있어 주저앉아 나만 왜 나만 왜 징징대 보아자 현실 태고 위로서 웃겨 나도 못 보면서 남의 눈을 쳐보게 보기 눈 좀 내지를 보기 하지 따뜻함에 아주 먹이게 세상에 다 쓰는 옷에 그만하자 출발하자 이제는 써요